6월 26일 수요일 NHK 뉴스입니다. 방위성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5시 28분쯤 북조선 내륙부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동쪽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한국과 분석 중인데 최고 고도는 약 100km로 200km 이상 날아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낙하한 곳은 조선반도 동쪽 해안 부근의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의 일본해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피해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 등을 발사한 것은 5월 30일 이래의 일로 올해 들어 8번째입니다. 정부는 북조선의 행동은 우리나라와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북조선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26일자 북조선의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전쟁 발발 74주년인 25일 대규모 반미 군중집회가 수도 평양 경기장에서 열려 노동자와 학생 등 10만여 명이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연설에서 최강의 전쟁 억제력을 100배 1000배로 하여 우리의 위협에 맞서는 자에게 종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참가자들은 조선인민의 불구대천해적인 미국 침략자들을 멸망시키자는 등의 글이 적힌 횡단막을 내걸고 행진해 미국 등에 대항하기 위해 핵전력을 강화한다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조선은 당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위원회 총회를 반년 만에 이번 주에 개최할 전망이어서 김정은 총비서가 연설에서 일주일 전에 유사시 군사적 지원 등을 명기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 관계와 군사정찰위성 재발사와 미국과 한국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제 친선을 위해 국빈 자격으로 영국을 공식 방문 중인 천황 부처는 수도 런던의 버킹엄 궁전에서 국왕 부처 주최의 만찬회에 참석했습니다. 찰스 국왕의 초대를 받아 영국을 방문 중인 천황 부처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밤 환영 만찬회에 참석하기 위해 버킹엄 궁전을 방문했습니다. 천황은 25일 수여받은 영국에서 가장 역사가 있는 훈장인 가토 훈장을 달고 국왕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회장 안으로 입장했습니다. 만찬회에는 일영 양국의 약 170명이 참석해 먼저 찰스 국왕이 발언에 나섰는데 첫머리에 영국에 잘 오셨다라고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영 양국의 동반자 관계의 핵심에 있는 것은 긴밀한 우정이라고 한 뒤 때때로 유머를 섞으면서 양국 교류의 긴 역사를 거론하면서 일영 관계의 더한층 발전을 기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천황이 오랜 세월에 걸쳐 세대를 넘은 사람들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관계가 발전했다고 한 뒤 산자락이 펼쳐진 웅장한 산을 선인들이 다져놓은 길에 의지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과 긍지를 가슴에 간직하고 더욱 높은 곳에 오를 기회를 얻은 우리들은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일영 양국이 둘도 없는 친구로서 사람들의 교류를 통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 지속적인 우호친선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영국 체류는 28일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재무당국자가 경제와 재정 과제를 논의하는 일한 재무대화가 한국에서 열려 엔화와 원화의 가치 절하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환율의 과도한 변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취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란 재무대화는 양국의 관계 개선으로 지난해 7년 만에 열렸는데 올해는 25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스즈키 재무상은 회의 첫머리에서 일본과 한국은 다양한 수준에서 대화가 이루어져 나날이 친밀감이 깊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국은 공통의 문제를 다루는 파트너이므로 최적의 정책을 조합하기 위해 경험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유 후 발표된 공동문서에 따르면 원화와 엔화와 원화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환율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 계속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또 반도 지진으로 인한 건물 피해에 대해 새로운 내진 기준이 마련된 1981년에서 기준이 엄격해진 2000년 이전에 지어진 목조 주택 등의 30%가 전파나 반파된 것이 일본 건축학회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건축학회 호쿠리쿠 지부는 노토반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와 스즈시, 아나미즈마치의 총 7,000채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분석을 마친 5,705채에 대해 25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내진 기준이 마련된 1981년 이전의 건물은 전파와 반파된 건물이 50% 이상에 달했습니다. 한편 1981년 이후에도 기둥과 들보의 결합부를 쇠장식으로 고정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진 2000년 이후의 건물에서는 전파나 반파된 건물이 10% 미만이었던 데 반해 2000년 이전 건물에서는 30% 이상에 달했습니다. 올해 원자력 백서가 공표돼 핵쓰레기로 대표되는 방사성 폐기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의의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는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원자력위원회가 25일 공표한 올해 원자력 백서에서는 내각부가 전국 6,000명을 대상으로 원자력과 방사선 등에 관한 다양한 위험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는 조사 결과가 특집으로 소개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잘 받아들일 수 있다와 받아들일 수 있다, 어느 쪽인가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를 합친 응답 비율은 엑스레이 검사가 85.9%, 방사선 치료가 78.2%로 비교적 높은 반면 방사성 폐기물은 27.6%로 낮았습니다. 또 위험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로서 엑스레이 검사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이익이 위험성을 웃돈다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1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서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큰 것은 위험성을 받아들이기 쉬운 경향을 보였지만 방사성 폐기물 처분 등 개인 차원에서는 이익을 느끼기 어려운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의의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는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사카 지방검찰청장을 지낸 64살의 변호사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25일 오사카 고등검찰청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오사카 지방검찰청장을 지낸 교토부에 사는 변호사 64살 기타가와 켄타로 용의자로 오사카 고등검찰청에 따르면 성적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의 상세한 내용이나 시인 여부에 대해 오사카 고검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의 관점을 고려해 삼가겠다며 밝히지 않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오사카 지방검찰청장 재임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타가와 전 지방검찰청장은 오사카 지검의 형사부장과 차석검사 그리고 최고검의 형사부장 등을 역임한 뒤 2018년부터 그 다음 해까지 오사카 지방검찰청장을 지낸 뒤 퇴관했습니다. 그 후 오사카 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과 가나가와현 등의 미군기지 주변과 각지의 하천 등에서 잇따라 검출돼 유해성이 지적되고 있는 과부라 화합물 PFAS에 대해 식품안전위원회는 음료수 등에 함유된 PFAS의 기준치를 규정한 건강영향평가를 정식으로 종합해 정부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PFAS는 만 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는 과부라 화합물로 이 중 세 종류는 유해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국내 각지 하천이나 수돗물 등에서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25일 열린 식품안전위원회에서는 PFAS가 음료수나 식품 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갈 경우의 건강 영향에 대해 지난 1월에 실무그룹이 정리한 평가서안이 정식으로 승인됐습니다. 승인된 평가서에서는 PFAS 가운데 PFOS와 PFOA 두 종류에 대해 매일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양의 기준치가 제시돼 모두 체중 1kg당 20나노그램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과학적인 지견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사나 연구 결과가 종합되면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평가서를 바탕으로 국가가 조속히 조사와 대책을 취할 것과 PFOS와 PFOA 등의 사용 규제와 배출원 대책 등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오키나와 미 공군 소속의 25살 병사가 면식이 없는 16살 미만의 소녀를 성추행 목적으로 유인해 집으로 데려간 뒤 성적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미 공군 병장 25살 브레논 워싱턴 피고입니다. 기소장 등에 따르면 워싱턴 병장은 지난해 12월 오키나와 본섬 중부의 공원에서 성추행 목적으로 면식이 없는 16살 미만의 소녀에게 말을 걸어 차로 데려간 뒤 자신의 집에 가서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지 않겠느냐고 유인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한 결과 올해 3월 11일 나하지방검찰청에 서류 송치하고 검찰이 같은 달 27일 기소했습니다. 검찰청과 경찰은 피고가 범행을 시인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첫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립니다. 북조선의 납치 피해자인 치무라 야스시 씨가 24일 오바마시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조속한 납치 문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이 강연은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이해를 기피하기 위해 오바마 경찰서가 개최한 것으로 경찰관 약 70명이 참가했습니다. 치무라 야스시 씨는 1978년 오바마시에서 아내 후키웨 씨와 함께 납치됐는데 북조선이 납치를 인정해 2002년에 귀국했습니다. 치무라 씨는 24일 강연에서 일본 정부는 말만 하고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고령화되고 있다면서 경찰에도 납치 문제를 모르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기 해결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에는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